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몰도바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고된 이고리 도돈에게 15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몰도바 공화국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좋게 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한 대통령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.